허브스 뉴스. 2022학년도 2학기 역사관 대학기록실 국가근로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2학기 국가근로 장학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작 예정일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행정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모집 안내입니다. 서울 캠퍼스 재학생 중 타부서에서 근로하지 않는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활동은 봉사활동으로서 인정이 불가능하며 장학금 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교육그룹에서 프로젝트 기반 빅데이터 개발자 2기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모집기간은 12월 23일 금요일까지며 합격자는 12월 31일 발표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 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 경기를 끝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1대4로 패한 뒤 한국 축구와 계약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별은 지난 9월 A매치 2연전이 끝나기 전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선수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한편 최정수 사령탑인 벤투 감독이 재계약을 사절한 것은 한국 축구에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장점인 전 주석의 추도대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은 중국 여러 매체들에서 생중계됐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앙정치국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도대회 개시와 함께 중국 전역에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50분간 장 주석의 생전 업적을 칭송하며 전 주석에 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과학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법이 우선이라며 아직도 일평균 5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월 말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이달 15일까지 정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2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